내가 다칠래 모르지마 I don't wanna drive 난 걸어도 돼 데려다줄래 데려다줄래 좀 추워도 괜찮아 이런 날에 날 손꼭 잡고 난 데려다 줄래 너와 don't wanna try 좀 걸어도 돼요 제발 부담 갖지는 마 안 그래도 돼요 네가 뚜벅뚜벅이건 creepy 개추빈이건 상관 안 해요 I don't really care I don't really care 그냥 걷자 천천히 네가 어딜 가자고 해도 난 순순히 따라갈 수 있어 네 손 잡으면 나 웃어줄 수 있어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만 있어 그냥 내가 좀 지칠 때 꼭 안아줘요 내가 기뻤을 때 난 활짝 웃어줘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가끔씩 싸울 때도 믿게 말하지는 마요 사소한 말에 대충 내가 친절해져 나요 데려다줄래 아무리 집에 I don't wanna drive 난 걸어도 돼 데려다줄래 데려다줄래 데려다줄래 아무리 집에 I don't wanna drive 그냥 걸어도 돼 좀 추워도 괜찮아 이런 날에 내 손 꼭 잡고 난 데려다줄래 난 그냥 좀 천천히 가고 싶어 빨리 걷다가 넘어져서 상처나 났음 싶어 근데 왜 넌 왜 안절부절을 못해 누가 뭐래도 내가 다 괜찮다는데 It's gonna be alright 걱정이라고는 하지마 It's okay 불안해하지마 그냥 내가 좀 지칠 때 꼭 안아줘요 내가 기뻤을 때 활짝 웃어줘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가끔씩 싸울 때도 믿게 말하지는 마요 사소한 말에 도중 내가 친절해져 나요 데려다줄래 아무리 집에 I don't wanna drive 난 걸어도 돼 데려다줄래 데려다줄래 데려다줄래 아무리 집에 I don't wanna drive 그냥 걸어도 돼 좀 추워도 괜찮아 이런 날에 내 손 꼭 잡고 넌 데려다 줄래 I lik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I really like you really like you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I lik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I really like you really like you I love you